외국의 인사들이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 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타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 영도자의 헌신적인 노고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남 순회 상봉이 마련되고 통일 문제를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것을 확약한 6.15 공동선언이 채택됐다고 격찬했으며 자유투표 동맹을 위한 베이론 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것을 확약한 자주통일의 대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 통일의 지름길은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다고 했으며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로저원들의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볼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은 6.15 북남 공동선언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치라고 찬양했습니다. 미얀마 동정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김정일 각하께서는 김일성 주석의 조국 통일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선 통일 위협 실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면서 김정일 각하께서 지니셨던 애국 애족의 뜻과 염원은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